jauh sorie kamani irona changmunul yelmyeon jeomanchi gaborin nasseoreun saram 걸쳐 입은 검은 외투 위에 흰 눈이 하얗게 흰 눈이 가지 끝에 찬바람 걸려 땅 밑에 고양이 밤새워 울고 조그만 난로가 물 끓는 소리 많은 아이들 애써 잠들면 흰 눈이 하얗게 흰 눈이 한겨울 바닷가 거친 물결 속에 잊혀진 뱃노래 외쳐서 부르다 얼어붙은 강물 위로 걸어서 오는 당신의 빈손을 가득 채워